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린모 작사, 리정우 작곡인 노래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34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기의 흉령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족돌과 구람 없이 싸워 끝끝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통일의 국토사 린모 동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대애 같은 사랑으로 생애 순간순간을 이어가며 그 하늘같은 사랑과 고마움에 가슴을 적시며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작품입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 80이 1993년 4월 15일 자신의 탄생일에 몸소 그가 있는 병원에까지 찾아오시어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그에게 입당 당시의 당원증 번호와 자신의 친필 전함이 새겨져 있는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안겨주셨으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동지를 받들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한몫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그 후 린모 동지는 전승 마흔덟에 점하여 진행된 전국 로병대회와 주체 83 1994년 새 솔맞이 공연에 참가하여 또다시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린모 동지를 조국의 창한 아들로 내세워주시며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은정을 다 돌려주셨습니다. 날과 달이 갈수록 도에 만지는 뜨거운 오보이 사랑과 크나큰 운독을 받아는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를 모신 전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고 자신의 가정도 있다는 것을 즐감하고 여러 차례 걸쳐 여러 편의 혼시와 가사들을 창작하여 발표했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사에 넘쳐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뜨겁고 저울절하게 흐르는 선율로 안받침되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솔대저에서 흐르는 선율은 셋째 부분이 축소된 단순 3부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가 담고 있는 깊은 사상적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민에게 이 땅에 수없이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 사랑의 전설들을 되새겨주면서 끝없이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이불 속에 잠들다가도 생각하는 것 내 그 다음 순서로 노래 장군님만 건강하시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 장군님만 건강하시면은 주체 86, 1997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노래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하신 모습에서 자기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찾고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켜낸 우리 인민들의 순결한 사상정신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안고 그의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승리자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투쟁해 나가는 우리 민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음악 형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우리 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매우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시어에 담아 뜻깊게 표현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들의 가슴 속에 간직된 충정의 세계를 더욱 진실하고 감동 깊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이처럼 뜻깊은 사상은 서정 깊은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훌륭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씌워진 선율은 8분의 6박자에서 미소조로 흐릅니다. 노래는 사회주의 조국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기 위한 뜨거운 일념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불태워주는 것으로 해서 선군혁명 총진군의 장엄한 흐름을 힘있게 또 밀어준 추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